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해도 그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애써서 힘쓴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늘 외치셨지만 그분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말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 나라를 가장 밝히 보이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이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뜬 장님처럼 그분을 진정한 그 나라의 왕으로 이렇게 영접하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실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로만 인간이 우리의 자기 중심성,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끔찍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정말 그 불가능성을 직면할 때에만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만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자기 생명다에 사랑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예수님만이 오직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사실 그 이웃도 원수 같은 이웃인데 그 원수 같은 이웃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신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우리 같은 죄인들, 불가능한 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란 사실이 그제서야 이제 밝히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할그 권세는요,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다시금 그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이 흐름에서 뜬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11장 20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세 번째 날인 화요일 날 일어난 일들인데 11장 20절부터 13장 37절까지가 그 모든 내용들이 화요일 하루 동안에 일어난 모든 논쟁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권위 혹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어떤 그 주제가 그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대 사회를 대표하던 각 분파의 지도자들이 온갖 의문과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권세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운 질문들을 갖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그 질문으로 팠던 그 함정에 본인들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 예수님의 권위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임을 깨닫게 되고 또 자신들은 권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가진 그 권위야말로 인간적이었고 인위적이었고 사람들의 그 인기에 의해서 쉽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권위였음이 폭로당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4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 이제는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감히 혹은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올무를 걸리게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반격에 나섭니다. 그들이 포기하자 예수님이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시죠. 그동안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들을 당혹하게 만드셨다면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그 문제를 들추어내십니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3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서기관들이라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가장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그렇게 역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시로 한 모든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고백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과 고백은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인간적인 그 관점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또 하나님이 보내실 어떤 구원자, 메시아를 생각해도 항상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가과 역사 가운데 가장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권세와 힘과 영향력을 줬던 그런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다윗의 시대가 재현되기를 소망했고 그런 막강한 권세와 힘과 영향력을 소유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의 자신들의 그 속국으로서 받고 있는 형편을 전복시키고 온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기대와 바램과 소원으로 그 메시아를 기대했고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도 인간의 계산과 생각을 따라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그 역할을 할 것임을 시편 성경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치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시편 이제 110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그 다윗이 주라고 불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단순한 다윗의 후손이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단지 다윗의 영향력을 조금 확장할 그런 정도의 세상의 군왕이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세상적 군왕,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면서 네,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네, 너의 원수가 나의 원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진 존재로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외에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27절 뒷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하신 의도대로 이해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세상의 영광으로 더 큰 세상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또한 인간적인 기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그분의 권세를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뭔가 나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내가 속한 무엇을 더욱더 크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자꾸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허무하게 죽는 것 같아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 길을 가셨던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께서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쉴 새 없이 크고 작은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분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고 숨어 계신 것 같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후손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는 이 세상 인간, 이 세상 군왕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는 비할 수 없이 더 심각한 문제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또한 무서운가를 또한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모든 비참한 일들, 뭐 비참한 사건과 사고들을 다 합쳐도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비하면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통과 그 순환과 그 멸망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었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왕, 그리고 인간의 권세, 인간의 그 군왕의 권세로는 결코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스러운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세상의 군왕은 우리의 생존을 좀 더, 그게 좋은 군왕이라면 좀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부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죠. 그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권세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죠. 참 신자는 이렇게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들인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어떤 권세와 권세로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신 그것을 바르게 보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인간 다윗보다 조금 더 위대한 왕이 아닌 다윗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그 왕임을,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음을 아는 자들이 진정한 그분의 자녀이고 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또 환난과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영광과 부와 명예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결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참된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로 모든 영광과 모든 은혜와 그 나라까지 허락하실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그분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결코 취소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분의 권세를 감사하고 그분의 권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큰 권세와 능력으로 그분께서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또 산 넘어 산 같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권세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정말 하늘의 모든 축복들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낙심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그리스도 되신 정말 세상의 그 큰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 안에서 정말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특별한 그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백성으로 살도록 또 많은 자들이 또 그 권세 앞에 굴복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